일주일 동안 잘들 있었어? 나는 그 항상 누가 잘 지냈어? 요새 어때? 이렇게 묻는 게 제일 싫어. 왜?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잘 지내는 거야. 삶의 고생을,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똑같이 유지되는 삶을 겪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물어봐, 한번. 아니지, 이 형이 잘 알아. 똑같이 지랄 맞죠? 어제도 지랄 맞고 오늘도 지랄 맞고 내일도 지랄 맞을 게 뻔히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은 뭐 고통이다. 고통이 한 80이고 즐거운 날은 뭐한뭐 10, 20? 씨발, 나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미. 니미는 빼라. 내 씨발까지는 오케이인데 니미는 빼라. 그래도 많이 큰데. 그래. 아니, 그래도 지금 뭐 방송하고 있어? 몰라. 어디 나가고 있다니까? 나 지금 내 목소리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가 보네. 아이, 참 씨발, 나의 사회적 뭐 지위도 있고 그런데 술이 안 오니까 말을 못 말을 좀 저 어? 조심해야지. 채팅에 너 가운데 앉지 말라고. 왜? 배가 안 보인다고. 내 배방 DSN의 D자가 배 튀어나오는 D자인가? 그건 딴지. 딴지에서 D자는 엉덩이 D자지. 마사원님 일주일간 잘 못 지내셨어요? 그냥 똑같아요. 리버럴님 정의당 욕해줘요. 정의당 이런 니니 씨발 똑같은 새끼들 씨발. 그게 뭐야? 됐습니까? 이름부터 리버럴인데 뭐 어떻습니까? 뭐 뭐가 와야 얘기를 시작하지? 하다 보면 오겠지. 내가 오늘 점심도 안 먹었어. 여기 올 때 되면 꼭 점심 안 먹게 되더라. 저기 저거 저 소리가 내 무슨 소리야? 시간 지연. 되게 경박스럽다. 창피하다. 저기 우리도 그래도 명색이 2부 코너인데 시정 잡담이잖아. DSN 시정 잡담. 오프닝 멘트 한마디 치고 가자. 안녕하세요. 그건 인사고. 그거 오프닝 아니야? 아니,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멘트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준비 없이는 말 못해.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와야지. 한번 해봐. 준비해오면 티나. 어? 준비하면 티나 진짜. 아니 근데 나는 그 일부 하는 거 봐. 완전 티 엄청나거든. 아니 그럼 방송을 준비 없이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자 네가 한번 해봐. 이 준비 없는 새끼야. 잘들 지내셨어요? 그래. 왜 이 방송을 보는 거야? 아저씨들 술 먹는 방송은. 지금 저 그 시청자 여러분, 그 마서님 목소리가 더 이렇게 막 풀어져 있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잖아. 알지. 그거 틀어주려고? 하지 마. 잠깐 이 오디오만 나간다고 그랬지 이거 지금. 영상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화면 보이는 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고향의 소리인가? 지금 오면서 어떤 오토바이 소리가 저 바깥에서 들려갖고 너무 좀 뛰어, 좀 뛰어. 이게 10분 전 마사오의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일부 하는 도중에 그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방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무슨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걸 막 와 이 새끼 미치는데. 진짜 코를 진짜 엎드려서 구는데 진짜 무지 막지하게. 그러니까 매일 저녁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우리 마누라 어떻겠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고막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잘 자. 근데 너는 코를 골지만 나는 이를 가로. 이를 가로. 형 어디 뭐 MT 같은 데 가서 진짜 골고루 둘이 한다니까. 자면 가관이겠다. 나는 평소엔 잘 안 고는데 술 한잔 먹으면 많이 걸어. 그래서 술 먹으면은 마눌님께서 슬금슬금 딴 데로 가고 막 그래. 되게 형수님은 착하다. 나는 뭐가 이렇게 폭 날라오는데. 저기 전기 면도기로 잔디 깎는 느낌이었대. 자, 그 지난주에 총선 후 평가 분석을 했죠. 예. 네. 네, 오늘은 그 하편 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총선 지난 지 꽤 돼서 사실 맛이 날까? 우리 저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그 총선 이후, 얘기는 재미없지 않나?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적용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 뭐 알아서 다 그 리버럴님께서 알아서 다 재밌게 준비해 오셨어. 아니 그거 재밌게 준비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준비한 거 아까 프린트물도 보이던데. 근데 저기 그 어버이연합 예? 이런 아주 섹시하고 지금 막 이런 그게 얘기들이 뭘, 뭐가 섹시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그치. 아니 이거 확인됐다는 게. 그런데 네. 공중파에서는 거의 저 JTBC 빼고는 얘기가 없다는 것도 재밌고 어? 섹시한 얘기들이잖아. 아 그래서 다 돈 받고 집회하는 거 뭐 다 알았지 뭐. 아 근데 나는 지금 이 어버이연합 요새 문제가 부각되고 나서 너무 그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려가 커요. 왜?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친 거잖아. 근데 어버이연합은 성비가 너무 일방적이야.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할머니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아니 사람이 좀 단체로 때로 모이고 하면 무슨 남탕 여탕도 아니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뭘 일을 해야지. 너무 할아버지들만 있으면 그 할아버지들 무슨 낙으로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다니는 또 비슷한 단체 있잖아요. 엄마 부대 봉사단인가? 나는 그 두 조직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왜 어버이라는 말이 왜 어디서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뜬금없는 그 단체 이름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 촛불 집회 때 엄마 부대가 출연했다고 해서 막 그때 막 유모차 끌고 유모차 부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존나 부러웠나 봐. 보수에서. 그렇지. 그래갖고 그래 엄마 부대 그때 뭐 유모차 부대 하면 씨발 어버이 더 한껏 올려서 뭐 그런 식으로 얘들이 발상을 하지 않았나. 걔들은 다 뭐든 따라해. 그 지금 기껏 일삼아서 마사오가 그 어버이 연합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제시했는데 그거 확 밟아 죽이고. 우리는 전혀 배려 없는 방송이잖아. 나만 돋보이면 돼. 그러지 좀 마. 좀 키워주고 그래 좀 서로. 안주 왔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갑자기 눈빛이 밝아지고 있어. 안주랑 술 왔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와 저 밑에 뭐가 있다. 사실 말이 어버이 연합이지 말이야. 일베식 표현이면 틀딱 부대 아니야? 무슨 부대? 틀딱. 그게 뭐야? 걔네들은 그 어버이 걔네들 정계 게시판은 하라 그 구구 그 보수 노인네들이 많다고 해서 걔네들은 걔네들 보고 저기 뭐야 정치 게시판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 보고 다 틀딱충이라고 하거든. 딱은 뭐야? 틀들은 틀리 같은데 딱은 뭐야? 틀리를 딱딱거린다. 틀리로 딱딱거린다. 틀딱충이야. 그런 말이 있어? 일베에서? 일베에서? 일베에서는 맨날 그 일베 보면은 딱 게시판마다 안 봐서 몰라 나는. 야, 우린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일베 하니까. 일베충이잖아. 아니 그냥 거기도 하나의 그 세상에, 취재하러 들어간다. 세상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취재하러 들어간다. 나는 어디든 다 가. 소란에 또 가나? 아 뭐 메갈리아도 가고 다 가. 와 근데 나 몰랐는데 저 자막이 계속 고정되는 거야? 총선 그 이후 투 정당들의 미래와 한국 정치 자막은 엄청 거창하네. 정당들의 미래와 한국 정당들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 오늘 준비가 또 결정적으로 여기서 망가진 거야. 내가 뭐야? 정당들의 미래를 소주잔이 없어가지고 소주잔이 없어가지고 이걸 갖다 준다. 그럼 우리 그냥 기왕에 컨셉질인데 나발붙는 거는 어떨까? 각병, 각일병. 내가 아는데 소주 두 병밖에 안 사왔어. 그래? 세 병아. 여러분. 그 PPL입니까? 협찬은 안 못 받았어. 자. 아니 우리는 선 협찬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해주고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가서 이제 해야지. 삥 뜯는 거야. 가서 이제 그래. 자 술도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치고 가자. 아 이게 옛날 누가 다 뜰 때 막 아저씨들이랑 막 맛있는 그런 거 같다. 야 이거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SN 시사 라이브 제 2부 시정잡담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꼼장어와 소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멘트 오프닝 멘트가 감사합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 끝난 거야 형. 먹으면 되는 거 이제? 아니 먹을 걸 주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겨서 형은, 나도 모르게. 이 형은 진짜 을이라는 게 어디 몸에 문신이 생겨져 있을 거야. 예. 여태까지 그 골방의 현자, 랜선의 현자 니버럴입니다. 예. 다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오예요. 동영상 감 그 동영상 감별사 지금도 하지. 하지. 동영상 감별사 마사오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아까도 계속 오늘 품번 풀어줘요, 품번 풀어줘요 그러더만. 다음에 정의당의 미래는 리버럴님에 맡겨주세요. 정의당의 미래를 리버럴님 맡기면 당을 말하고. 진짜. 형한테 당 대표 딱 줬어. 내일 정의당을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해체? 이런 거 말고 해산 선언 뭐 아니 그냥 그건 정의당 얘기할 때 하자. 그래.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준비해 온 대로 시작하세요. 준비해 왔지 내가. 예. 아 이게 내가 진짜 가만 보면 내가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거는 우리 마누라 때문이야. 왜? 우리 마누라랑 뭐 부부싸움을 하잖아 가끔씩. 그러면 막 마누라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말하면 그랬잖아. 갑자기 계속 공격 들어오면은 그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머리가 막 회전이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같이 술 한잔 먹자 그랬더니 얘기가 길어지니까 먼저 먹고 있잖아. 자, 근데 술 한잔 하고 일단 그러다 보면 뭔가 억울한 느낌은 있지만은 딱히 반박할 내용이 갑자기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막 하얘지고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다 이제 화해를 하잖아. 이제 결국에 뭐 내가 잘못해서 알아서 다음부터 잘할게 뭐 이러면서 하다가 집에서 이제 뭐 화장실에서 이제 오줌 싸다가 또는 뭐 버스 타고 하다가 문득 딱 떠오르지. 아 씨발 그때 이렇게 반박했어야 되는데. 맞아. 이런 그치. 순간들이 매번 있잖아. 짜증 확 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 씨발 이거 꼭 이런 거 했을 때 적어야지. 그래서 메모를 해야지. 그러고 한 다음에 부부싸움 하면은 한번 쳐야지. 딱 이랬는데 아 씨발 메모를 해야겠다는 말 자체 생각도 까먹어. 또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차 메모. 나는 좀 달라. 진짜 그러고 살아? 나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 아니 근데 나는 좀 다른 뭐가 다른 다 똑같은데 메모를 난 해놔. 형은 그것도 까먹지만 난 아직 형보다는 뇌가 노화가 덜 됐어. 나는 써놓는데 메모를 휴대폰에 이제 메모 해놓는다. 그래놓고 이제 많이 지나잖아 시간이 한 몇 주일 지나. 뭐 쳤다 그게 딱 보여. 아 이걸 다음에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이미 난 풀려 있잖아. 이걸 또 뭐 꺼내갖고 이런 얘기를 하나 알고 지워. 그걸 왜 지워? 그래 지우는데 또 싸우게 되면 또 빡쳐가지고 아씨 메모했다 또 풀리면 지워. 왜 그렇게 살지? 아저씨도 그렇게 살고. 그럼 형은 어떻게 사는데? 형 나야 뭐 잘 살지. 되게 그 형수님이 천사 같아요. 우리 마누라 더 천사야. 너도 알잖아. 내가 한 짓을. 그렇게 따지면 셋 중에 형수가 최고로 천사다. 최고. 그건 인정.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마누라 자랑인가? 내가 지금 한 게? 형수가 봐? 아저씨 한 대가 돼. 이 방송을 형수가 봐? 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는 멘트를 보니까. 갑자기 막 웃잖아. 저 어떤 특정한 경우에 나오는 웃음이었던. 자 더민주 얘기 해보세요.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얘기는 얼추 했어. 근데 이제 더민주 어떻게 됐냐. 뭘 읽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문재인은 왜 김종인을 영입했나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더민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 줄이 이렇게 쭉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김종인 얘기로 시작을 해서 김종인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봐. 그렇지. 그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구야? 그 용병이라고 하잖아. 용병. 용병. 뭐 좀 좋게 표현하면 저 전문 경영인. 그렇지. CEO. 그렇게 영입을 해서 온 거잖아. 그런데 왜 그런 왜 하필이면 왜 그 물론 옛날에 뭐 외부 인사라고 해갖고 많이 데리고 왔지. 저기 뭐야. 뭐 한명숙이나 뭐 제야 같은 데서 뭐 옛날에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출신들 많이 일단 당에서 많이 영입을 했잖아. 사실은 이해찬도 그렇게 영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렇죠. 오래 전부터 거슬러 때. 올라간다면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러니까 야당은 말하자면은 계속 그 인맥 인원 충원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 공천을 개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인원을 충원했던 그 어떤 풀이 주로 제야 단체, 시민 단체, 좋게 얘기하면 시민 단체고 그 전으로 거슬러면 운동권 단체란 말이야. 그쵸, 운동권이지 뭐. 그런 외부 영입이라고 한다면 주로 그런 쪽에서 왔었다고. 그리고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을 몇 명 이렇게 전문가들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비례로 불러온 거지.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번에 데리고 온 그 외부 인사라고 해서 이제 당 외부 김종인 같은 경우는 그것과 완전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의 어떤 전통적 어떤 그런 스탠스에서 확 벗어나 있는 인물. 아니 데리고 온 풀도 전혀 다른 풀인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권력을 줬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과거에는 인재를 영입했을 때 기껏해야 뭐 비례 한 자리 아니면 초선 한 자리 이렇게 주는데 이번 케이스 영입은 해가지고 당권을 줬어. 김대중이 이런 케이스 없지. 김대중이 이해찬을 영입한 다음에 당대표 만들어준 거. 당대표 만들어 말이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때 김대중이 이해찬 했을 때는 애고 이해찬은 전혀. 아니까 말을 없지. 하자면 그러니까 영입에다가 당권을 맡긴 사례는 없잖아. 일단 그게 특이점이자. 그렇지. 그리고 근데 김종인은 어떤 사람이야? 물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옛날 뭐 50 때부터 국회의 참여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노태우 정권 때는 이제 그 청와대 그 수석으로 있었고 경제수석 경제수석으로 있었고 그때 대차게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구여권 그 이른바 그 야권에서 시각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옛날 수구 꼴통 원조 민정계 민정계 뭐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디야 그 박근혜 누구야 그 경제 그걸로 영입이 돼갖고 그때 같이 그 이상돈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뭐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거기서 김종인 그걸로 했지.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뭐 토사구팽 비스무리한 어떤 그걸로 당을 나오고 이 대목에서 토사구팽의 뜻이 뭐야? 아 진짜 우리 마사오를 이렇게까지 그냥 아니 난 지난 시간에 그 내로남불에서 쇼크를 먹어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 나 내로남불 지난 진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그럼 토사구팽은? 어? 사냥하고 개 잡아먹는 거 왜 그래?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는다. 그렇지. 그래서 개국자야. 팽은? 어? 팽. 팽. 그래서 내 팽개치다. 근데 그때 팽은 굽는다는 뜻. 알았어. 좀 오늘 얘기 약간 거뜬히 좀 빨리빨리 좀 가자. 그때 그저 김종인이 박근혜 쪽에서 잘릴 때 그때 일정한 뭐 패턴 같은 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일단 뭐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인물이라는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자면 오케이. 근데 김종인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그 김병로잖아. 김병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대목에서 김병로는 누구야? 초대 대법관, 대법원장.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 어떤 진짜 청렴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뭐 거기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어떤 법조인으로서 뭐 야당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엄청난 그 뭐야 그걸 좀 옛날 보면은 그 선비 같은 대쪽 같은 선비 같은 김병로 초대 대법관 대법원장이 그 민정당 대표도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전두환 민정당 말고 옛날 민정당. 아 당을 만들 때 민정당을 만들. 그 이름이 민정당이었어. 근데 김병로에 대한 내 이미지는 그 그러니까 뭐 정치나 뭐 그 아까 얘기한 선비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 저거라고 카리스마 같은 거라고 워낙 지식인이고 워낙 말빨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김병로 얘기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게 이승만도 꼼짝 못한 김병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우리나라 초대 대한민국 초대 막강한 최고 권력자 이승만도 김병로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했다 이런 이미지야. 그 소신 판결로도 유명하지. 뭐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라 하건 신경 법대로 한다. 이런 이미지였고 사실 김종인은 그런 할아버지한테 정치를 배웠다고. 근데 이걸 고려해야 돼. 아까 박근혜한테 되게 맵다 이거. 박근혜한테 김종인이 지난 대선에 어떻게 팽당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그랬더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난 그게 되게 중요했다고 보는 게 중요하고 일단 후퇴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과정을 봐야 지금 문재인하고 김종인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왜 김종인은 안 나갈까 둘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김종인은 어떻게 싸웠길래 뭐 그때 김종인이 튀어나갔고 아 그거 재밌다 지금 문재인하고 김종인은 각을 세우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안 튀어나가고 있나 요걸 생각해보기 위해서라도 그건 그 얘기는 뒤에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저 그럼 그건 뒤에 합시다 그럼. 김종인을 왜 영입했는가 이야기잖아 그 제목을 좀 보고 해 제목을 보고 그러면은 아까 내가 좀 제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꾸준히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 김종인 말하자면 운동권 그 체질 정당을 아 얘기해 빨리 뭐 다 바꾼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건 기본적으로 그게 그 맞는 방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종인을 데리고 왔고 정권을 줬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 당에 와갖고 우리 당 뇌수술 좀 해라 우리 당 수술 해줘라 그리고 우리 당을 그런 체질과는 다른 이제 과거의 그런 체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당임을 이제 외부에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권을 정권 주지 않고 그냥 뭐 비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올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할 리도 없지. 그런데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을 간판 새누리당 같은 경우 간판을 내세웠지만은 실권은 완전 주지는 않았잖아. 심지어 의석도 안 줬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다 줄게 문재인 다 줄게. 그냥 해. 네 마음대로 꼴린 대로 해. 우리는 박근혜하고 틀려. 그리고 우리 당이 뭐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 주고 좀 무책임하고 운동권이고 뭐 이런 좀 그런 거 어? 그 뭐 한 나라를 책임지기에는 좀 불안하다는 그런 이미지 이런 거를 완전 벗어 던지도록 이거 완전히 그냥 뇌수술을 해줘 시발 그냥 알아서 그냥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지. 문재인이 야, 그런 거. 문재인이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직접 하지 왜 딴 사람을 불러다 시키냐? 그거는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묻혀 어떻게 내가 어제까지 씨발 나랑 얘랑 이러게 했는데 이 새끼 야 오늘 우리 마사오 이 새끼 자르자 이 새끼 존나 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어? 자르는 이유가 납득이 돼 배 나왔다고 자르냐? 그건 좀 그렇다. 그리고 손에는 피를 묻히는 거지 손에 칼을 어떻게 묻혀? 아 그러나 내가 이러니까 메모를 해야 돼. 근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단지 그 이유뿐인가? 문재인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수술을 맡을 의사가 필요했다.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자기 손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국민적 어떤 이미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지. 그게 제일 크지. 왜냐면은 문재인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뀌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뭐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주겠어? 그럼 당연히 김종인이 우리 당 그걸로 딱 와갖고 다 수술을 하고 있다. 거기는 그것도 있네. 김종인이 여태껏 싸워온 김종인만의 이미지. 그렇지. 그것도 같이 데리고 온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걸 계획이 새로 있어도 내가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잘 안 전달이 안 되니까. 전달도 안 되지. 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렇지, 그렇지. 당을 체질 개선하거나 당 자체 노선이라든지 당을 쇄신할 때.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유권자들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되는 게 인적 쇄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딱 막아놓고 김종인 쫙 하게 하니까 지금 뭐 어쩌냐 어쩌냐 이러는 거지.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저 국가 안전 뭐 보위원 국보위 뭐 이 출신을 데리고 와야 돼? 민주당이? 못하겠어.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좀 그게 있는 게 나는 옛날에 이게 바로 순혈주의 비슷한 것들. 이건 별로 진짜 좋은 게 아니야. 아니 거기 또 왜 순혈주의가 나와? 아 그러니까 뭐 뻑하면 50 출신이다, 뻑하면 60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아 과거의 전력 가지고 오늘의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디서나 다 존경받는 그 야권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로서 그 남재희 선생.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 사람도 민정당이었어. 하기야 그렇지. 아니 나도 이 형한테 한 표. 왜냐면 대한민국이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메인스트림 엘리트 이쪽은 더 손바닥만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쪽을 새누리당이나 이쪽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 이쪽도 마찬가지야. 민주정부 10년 동안 장관 하나 세우려 그럴 때 정말 그렇게 힘들다더만. 전입 위장 신고 위장 전입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거 피해가는 그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지. 새누리는 더 심하지. 그러니까 장관 할 사람이 없어. 이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도 공식적으로 그랬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이거 좀 눈높이 좀 낮추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적 도덕성 기준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 오죽하면 인사권자가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근데 나는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 그 일본 말로 민나도로보데스라는 게 있어요. 모든 도둑놈이다. 근데 야 그런 말도 나오네. 이제 일본 말이 막 나오네. 민나도로보데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두 도둑놈이면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거야. 이거 잠깐 민나도로보데스라는 그 말 있잖아. 그게 그 단편소설 오발탄에 나와. 굉장히 유명한 말이야. 하도 옛날에 읽어갖고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아니 오발탄에 나왔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우리 마사오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이 부분을 끊어서 꼭 집어넣어야 될 내용 같지는 그래? 않은데 왜 그래 어색하게.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안 살려준다고 뭐 서로 배려 안 한다더니 배려하네. 근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표리부동한 놈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 인재풀이 그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과거 전력 가지고 털면 이쪽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야, 그래 어떡하라고? 과거 전력 안 볼 수 없어. 안 볼 수 없어. 나도 나는 이런 생각.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 전력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사실 50에서 50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실존적 고민을 할 것 같아. 그냥 걔네들도 나라를 어떻게 짓거는 족같이 했지만 전두환 애가 어쨌든 나라는 이 새끼 운영을 해갖고 지가 다시 재집권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뭐 뭐야 욕을 덜 처먹으려고 하든 어떤 또 역사의 이름을 하나 한 줄이 하나라도 남기려고 하든 그런 명예심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이 새끼도 나라는 잘 운영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강호의 있던 놈들 중에서 좀 재능 있다고 하는 놈들, 야 너희들 이제 권력은 내가 잡았으니까 와서 나라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경우 딱 봤을 때, 아 이 씨발놈 진짜 나라 족같이 이 새끼 사람 죽여놓고 막 집권해놓고 이 씨새끼. 하지만은 그래 그래도 나라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 그냥 씨발 그래, 이 새끼 밑에서라도 그래 어느 정도는 그냥 뭐 맞춰서 하면서 우리나라는 존망하지는 않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뭘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하면은 지금 그 독재 군부 독재 부역한 사람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거야? 아 정당화 아니고 뭐 씨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현실주의자로서. 50만큼 심하진 않지만 손학균이 뭐 지금 저 누구야 저 김영춘이 부산에서 당선된 김부겸이니 옛날 그 저 독수리 오영재 저 민자당에 몸 담았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YS 민주계였으니까 좀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흠이 되고 손학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주홍 글씨 지우려고 도대체 몇 년을 고생했냐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 뭐 사실. 그치. 아니 그리고 나는 그래 이게 아까 순혈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야권에서 보면은 뭘 뻑하면은 뭐 국부이참이고 뻑하면 50, 뭐 뻑하면 6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이제 50이라는 뭐 공화당 세력 뭐 말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골 때려지는 거야. 왜?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돼. 뭐냐면은 김대중 같은 경우는 유신 본당이라고 그랬어요. 저게 누구야? 그 김정필이. 나 그때도 김대중이랑 그거 하고 있을 때도 그랬어. 사람들이 유신 내가 뭐 왜 유신 잔당이야, 씨발. 유신 본당이다. 난 잔당 아니야, 본당이야, 이 새끼야. 개새끼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야. DJP 연합 중에. 그렇지. 그래도 그때는 그건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공동 정부였어. 그러니까 연립 정부였지. 연립 정부였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걸로 보면은 뭐 부역을 했나 어쩌니 입장에서 보면 김정필이랑 그 뭐야 합당한 그걸로 보면은 아 뭐야 뭐 어? 김대중 입장에서 김대중에 대해서는 저새 배신자야. 그렇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을 완전 벗어나고 지금 김종인 국보위를 문제 삼는 잣대로 김대중을 들이대면 그 김대중 개새끼지. 그렇게 된다. 그럼 보통 개새끼가 아니지. 그걸 기회를 틈타가 욕하는 거지 나 지금. 아니야. 나는 아니 그리고 뭐 욕하면 어때 씨발. 아 그런데 나는 그 지금 5060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분이 또 아니 그 내가 요 대목 내면 항상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영삼이가 김영삼이 또 3당 합당 했잖아. 3당 합당 해요. 노무현 막 이런 사진 멋진 사진 있잖아. 이거. 이 있습니다. 이쪽선. 이거. 이거 있잖아. 그래갖고 3당 합당을 완전 절대 악으로 규정을 해야 이거 한 노무현이 절대 선으로 이렇게 올라서잖아. 그것도 웃긴 얘기야. 그렇게 보면은 3당 합당 하자고 해놓고 한 이 노무현은 정의의 노무현이고 박근혜랑 연립정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연립정부 정권을 내주겠다 이렇게 대연정, 했던 대연정 얘기했던 그 노무현은 무슨 노무현인데.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이 흑과 백으로 정치를 대연정 할 때는 그냥 연방 연립 연합 정부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 구제를 바꾸자는 거죠. 그래, 아 물론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그걸 하면은 그런 악마와 손을 잡아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원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는 말이고 나도 그렇게 상황 논리로 보면 근데 내가 보면 김영삼 같은 경우는 그때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제 잡았어. 호랑이 잡고 호랑이가 됐어. 아니 진짜 씨발 가갖고 진짜 야 하나의 뿐만 아니라 씨발 전두환 노태우 씨발 다 날려버렸잖아. 진짜 그냥 했잖아. 문제는 웃긴 게 일리가 있네. 그런데 김대중 뭐 했어? 유신 몬당이라고 해요. 끝까지 개총리로 모셨어. 그리고 뭐 경제부장 실권은 다 줬어. 그러고 보면은 김대중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국민 그 야권의 어떤 논리로 따지고 보면은 김대중은 김영삼에 한참 못 미치지. 민주주의 어떤 그동안 뭐 업적,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관점해 보면은 김영삼이 훨씬 더 그걸 한 것이지. 근데 김영삼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후예들, 그러니까 민정계는 지금 김윤환이 허준아 이런 거 다 이미 끝났고 사실 민주계가 본류지 지금. 그러다가 이제 친박하고 합쳐진 건데 친박도 사실은 서청원도 민주계였고 근데 웃긴 건 진짜 호랑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그리고 저 유신에 들이박았고 이랬던 전두환 들이박은 이런 YS계가 민주계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지. 근데 그렇죠. 나는 아까 그 얘기 전에 5060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인정해. 전두환 그 천하의 그 도살자 살인마 전두환도 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를 어떻게 굴러가긴 해야 되는데 지가 모르니까 김종인 같은 전문가를 교수를 그렇죠. 불러다가 김재익이 뭐 이렇게 뭐 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애를 썼단 말이야. 왜? 자기도 역사의 길이 남고 싶고 나라를 책임감 있게 국가를 운영하니까. 김정인 그때 얘기했던 거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야 김재익이. 너 해 씨발. 야동은 마라온 네가 대통령이야 씨발. 품번 하나 줘 품번. 품번. 그러니까 그리고 노태우도 북방 외교 뭐 이러고 자기 업적을 막 신경 썼단 말이야. 나는 박근혜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이쪽 민주정부뿐만 아니라 저쪽도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내가 후보가 되겠소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내가 역사의 길이 남은 업적을 쌓고 우리나라를 정말 본심으로 혼을 다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다 있다고 봐. 근데 이명박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뭐 역사의 업적이고 나발이고 없고 그 국가를 어떻게 지 수익 모델로만 생각하냐. 정말 난분이야. 그래서 갑자기 결론이 난분이네. 난 대단하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바람 피는 새끼다 이거야. 아니야. 바람을 피긴 피더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피는 건 아니야.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만 바람을 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나쁘지. 아니 예를 들자면 전두환 얘기를 들자면 그런 거야. 이 새끼가 권력력이 있어갖고 군부독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애국심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남자들의 그 심리랑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내 얘기는. 얘가 좀 이상하다. 그래,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묘하게 설득력 있지 않냐? 비유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 이런 대목이라면은 저 새끼는 원천적으로 마음속 자체가 권력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새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게 허수아비 섀도우 복싱이 될 수밖에 없단 오케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런 거 갖고 진정성이니 뭐 이런 거 갖고 공격할 이유가 없어. 그건 그 새끼가 아니면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씨발 우리 마누라 마음도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전력 같은 거 다 한계 가지고 그 사람을 토탈리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뭐 따져보면 모든 정치인이 다 이중적인 행동을 다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김종인 영입하는데 국부위 출신이라고 욕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 의미 없지. 지금 들어와서 하는 일을 봐야 된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잖아. 그 아까 김재혁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막 사람들이 뭐 경제학자들이 막 뭐 그 칭찬하고 많이 뭐 그거 하고 평가하고 막 그러잖아. 물론 그 김재익 같은 경우가 범아 거기서 그 폭탄 그걸로 죽었지. 그래서 더 아웅산. 아웅산으로. 어쨌든 요즘 범아라고 안 그래. 근데 뭐 어쨌든 그 그렇게 간단하게 세 줄이면 끝날 얘기를 하다 지금 도대체 한 시간 가까이 떠드는 거야. 진짜? 어. 미쳤어? 자, 빨리 가봐 이제. 다음 그래 그 김종인을 들여서 민주당을 수술하려고 그랬어. 뇌수술을 하려고 그랬어. 들어왔어. 그 다음은 뭐야? 그래. 김종인을 왜 영입해야 했나 이 테마는 이제 지금 얘기가 끝난 거지. 두 번째. 엊그제 한겨레 김의겸 그 기자 있잖아. 선행 기자. 선행 기자. 김의겸 기자. 완전히 그 뭐야 한겨레 씨발 공인 어 노빠의 공인 인증서 김의겸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 친노 쪽이나 친문 쪽에서 친노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중 정서를 아주 그냥 종합 백화점으로 그냥 쫙 칼럼에다가 총정리를 했어. 총정리를 했어. 오케이. 뭐 어떤 내용인데? 일단 김종인 이 새끼 너무 독선적이야. 그냥 얘기하는 김우겸이 하는 얘기 요약 요지는 이거야. 그 김종인 영입을 해야 했나 요거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막을 왜 안 바꿨냐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당을 어? 지가 뭔가 몽우인 것처럼 시혜적으로 어? 뭐 그런 시각으로 하고 대권 주자를 아랫사람으로 어? 마치 막 어? 얘기를 하고 말이야. 너무 오만한 거야. 근데 그건 권위적이고 오만하다니. 그렇지. 그렇지. 뭐 네가 나이 많다고 해서 뭐 그렇지. 젊은 대고 그리고 다 아래 사람을 보냐? 김종인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 뭐 그런 거는 저 방향은 좋다 치자 하더라도 방향은 동의한다. 근데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옛날 독일 비스마르크가 사회 보장 제도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철을 재상 뭐. 또 하필이면 김종인 독일에서 공부했거든. 마치 비스마르크처럼 시혜적으로. 근데 미안한데. 비스마르크 발음이 비수마르크가 돼가지고 비수로 찌를 것 같잖아. 내가 좀 우발음하고 우발음하고 내가 잘 안 돼. 아, 참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디어 오늘에서 김종인을 까는데 그 전두환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노조를 기업에서 내보내야 된다. 아 노조에게? 네, 뭐 이런 거라 독일에서 공부해 왔는데 독일에서 했던 것들 중에 기업에만 유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그 경제 민주화하고는 별 저게 없는 효과가 없는 괴리가 있는 정책을 주장한다. 금남아도 일관성 없는 뭐 이런 주장들을 편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지. 미디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아까 김우겸 얘기는 계속 해봐야지. 뭐 지금 가장 두 가지 내용이니까 지금 일단 독선적이다. 권위적이고 오만하다. 그리고 그 독일식 그 경제민주화가 사실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일식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이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나 어떤 관점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듯한 베풀듯이 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민의 입장에서 한다기보다는 가련한 백성들을 위한 나의 우리의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배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래부터 올라와서 국가를 막 운영하고 막 이런 그 가버넌스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지가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살아 따라와 뭐 이런 그렇지, 느낌이다. 그렇지. 그런 거라고 재수 없네. 너. 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재수 존나 없다고. 김우겸 같으면 저 김종인 재수 없다 이거네.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친노 쪽에 있는 사람들 어떤 기존에 이제 그런 그 감성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김종인이나 아니 뭐야 누구야 정봉주라든지 뭐 정청래라든지 뭐 어 그 친노 강경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반적인 정서 정서는 아 씨발 저 새끼가 진짜 옛날 족 같은 데서 있다가 막 그 따뜻한 데서 있다가 우리나라 우리 당에 와갖고 씨발 막 어 존나 이게 막 정의로운 사람들을 막 모가지를 치네 이 개새끼. 근데 문재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또 총선을 눈앞에서 꾹 참고 있다가 말을 못하고 꾹 참고 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이기니까 아싸 이 씹새끼 그동안 이제 참아왔어 하고 그냥 빡 하고 이제 정청래가 한번 터뜨리기 시작했잖아. 정청래가 그랬지. 그런데 네. 정청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막 말하는 거 보면 말할 때는 뭐 어떤 종합적으로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는 좀 마음이 너무 급해. 이 씨발 개새끼는 맞는데 씨발 뭐 부들부들 하는데 김우겸이 조용해. 잠깐 있어.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왜 이런 이론적 근거를 쫙. 그래 이 씹새끼. 내가 이제 이 새끼가 미운 이유를 김우겸이 다 밝혀준 거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 깨달았어 나도. 그렇게 한 거지. 김우겸은 여기서 정청래 정봉주는 친노 아니고 친노그룹 아니고 그냥 386. 그런 86세대의 그런 거지. 그런 정서지. 운동권. 그렇지. 그런 차마 내가 사학 재벌이라고 부르지 못하겠다. 사학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진단과 이런 인신공격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이렇게 공격하는 새끼들. 이러니까 민주당은 안 되는 새끼들이야. 내가 볼 때. 이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새끼들. 야당 심판이. 자 그럼 여태까지. 김우겸 얘기가 나왔는데 김우겸이 주장한 정리한 그 내용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라 이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아니 나는 거야. 틀리고 맞고가 나 관심이 없어. 왜? 김정인은 수술하러 온 의사야. 이 새끼가 인간성이든 인간성이 좋거든 안 좋거든 별 신경 안 써. 의사가 씨발 인간성이 좋고 안 좋고는 뭐해. 씨발 수술만 잘하면 되지. 내가 그 얘기를 트윗에 썼다가 아주 개씹창났지. 너는 일단 생긴 것부터 심청나게 생겼어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김종인을 아까 전에 왜 영입을 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아야지. 차라리 찾으려면은 김종인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지? 체질 개선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던져주는 정당 이런 거를 정의를 추구하고 뭐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한테 막 감 이거는 다 나중 얘기고 일단 지금 국민들이 살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갈면 갈수록 미래가 불안하잖아.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책임감 있게 뭔가 해결해 준 그걸 기대해서 김종인을 데리고 온 걸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그 기대에 맞게끔 김대중이 이러저러하게 이제 사실 뭐 총선에서 뭐 김대중? 아 김종인. 김종인이 그 제대로 수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공천할 때 뭐 결과를 보면은 아직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직. 근데 아직 이제 더민주가 좀 바뀌어갖고 민주당에도 바뀌어갖고 제대로 이 새끼들이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구나. 옛날 운동권 정당 이미지에서 완전 벗어나갖고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뭐 그러려고 하는구나. 이걸 살짝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딱 되자마자 아싸 씨발 새끼 이제 넌 용도 폐기 용병은 선거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걔가 그 지난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정봉주는 굴러온 돌이라고. 와 난 진짜 이 새끼들은 이제 선거 끝나면 오늘만 사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만 사러 지금 얘기는 뭐 다음 대선 때 또 어떻게 하려고. 김종인 어쨌든 좋은데 지금 현재 더민주 내에서 김종인을 비난하는 애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표리가 부동하다. 선거 전과 선거 후 이게 너무 틀리다. 그럼 그걸 너무 극명하게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 이해는 가. 김종인 스타일이 꼭 운동권뿐만이 아니라 유구한 세월을 거쳐온 이쪽 더민주 라인 문화 야권 문화 그렇지. 야권 문화에 참 안 맞기는 안 맞아. 안 맞지. 근데 그 문화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86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 핵심은 그거네. 바로 그거네. 그러니까 김종인이 하고자 하는 수술이 그 수술의 방향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거네. 아 그러면 근데 사실은 정청래와 정봉주가 그 반대하는 건 수술의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자. 혹시 그 수술의 방향하고 관계가 있나?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거? 내가 잠깐 내 새침대만 잠깐 보느라고 내가 잠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열발 토하고 나서는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그 자기 할 얘기 나오고 누가 자기 칭찬하나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이야. 아 나 이 씨발 진짜 나도 이 방송 후유증 연예인 그 후유증 나 커져가는데 큰일 났다 야. 연예인병 그 불치병이야 불치병. 아, 큰일 나. 큰일 나. 다시 정리하자. 어.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약간 난 양쪽 싸움이 핀트가 안 맞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최초에 문재인이 데리고 왔어. 왜 데려왔어? 민주당 수술하라고. 바꾸라고. 근데 수술 방향은 대충 나왔어. 그러니까 운동권이 전통적인 야권 문화, 막 운동권 문화. 또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말 뭐 친노 운동권 배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을 더민주를 근본적으로 다른 당을 만들려고 데리고 왔어. 근데 선거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김종인이 민주당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사람들한테 약속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근데 선거에 이겼단 말이지.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종인의 그 약속이 선거 승리에 별 도움이 안 됐다고 주장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척이 없는 거. 그거를 따져볼 수 따져볼 방법이 있나? 누가 옳은지를 볼 수 있나? 그건 지 꼴린 대로 해석하는 거지 다. 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지 솔직히. 근데 그건 있다. 내 생각에도 나는 지금 아니 친노 새끼들은 딱 친노라기보다는 86 새끼들은 딱 한 얘기가 딱 그냥 야 너 김종인 너 때문에 씨발 어 호남이 빡 돌아가고 씨발 안 찍었어 이 새끼 호남 패배의 책임 너한테 있어 이 개새끼야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다 좋은데 이 막 86 개새끼들 막 그러면 내가 86 학번이고 내가 386이야 자기도 또 그러자 난 그러니까 하는 거지. 왜 흑인은 씨발 니거 니거 하면 하잖아. 근데 백인은 씨발 니거 니거 하면 오케이. 존나 칼 맞잖아. 다른 놈들은 386 하지 마. 우린 할 수 있어. 이모. 내가 386 내가. 이모 소주 하나 주세요. 자. 어 왔어 그새? 아이고 씨발. 근데 이 형들이. 근데 그러니까 정리하자고. 그게 옳아 틀려. 난 그 자체를 놓고 얘기해 보고 싶어. 뭐가? 물론 그 김종인이 하려는 수술의 방향이 옳건 틀리건 간에 김종인을 지금 더민주 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치사해 좀. 이렇게 욕할 것 같으면 선거 전에 욕하든가. 그렇지. 차라리 그게 나 맞지. 선거 전에 입담을 쓴 끝까지 입담을든가. 그렇지. 그게 좀 그 어떤 정치적으로서 저거지. 김종인을 욕하기 전에 김종인을 데려와서 대권을 좀. 그래서 문재인... 네가 트위터에서 개박살 나는 거야. 문재인을 욕해야지. 그렇게 할 거면. 자, 그럼 좋아. 그러면 그 더민주 내에서 지금 김종인을 선거 끝나고 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치사하다. 그럼. 이 결론에 동의해. 그리고 거기서 이번 셀프 공천했다 어쩐다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좀 별거 아니지 그것도. 아니, 김종인 하는 얘기가 이거야. 그거를 민주당 애들은 별로 생각도 없었어 처음에. 그때. 근데 한겨레에서 쫙 밝은 거야. 셀프 공천이라고. 소주 아니야 물이잖아 물을 주고 그래 이모 야 우리 방송한다고 소주를 안 주고 갑자기 소주병에 물을 담아주네 아, 진짜 물이네 에이씨. 아이씨 나는 이미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씨발 먹고 취해 그래 지금 응? 물 먹고 취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취한다 씨발 아까 처음엔 술이었어 그랬나 이제는 나 씨발 미각이 없나 봐 막 이거 진짜 술이야 난딴 거다 야 이거 그래갖고 야 니들 이거 기억 먹지 마 진짜 좀 물 타먹어 아 씨발 이거 방송 한 50회 나가면 난 알코올 중독될 것 같네 좋아 그러면 김종인을 왜 데리고 왔나 더민주 수술하라고 이제 그 운동권 분위기 좀 없애라고 아 그러니까 그 셀프 공천 그거는 쭉 내려왔어 이제 아, 셀프 공천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야 왜냐면 걔네 별로 그거 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한겨레에서 셀프 공천하고 대문짝만하게 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날 중앙위원회가 어? 이 씨발 이 새끼 이게 한 게 잘못됐나 하고 이래서 안 돼 이게 한겨레가 씨발 진짜 조선이랑 다를 바 없는 새끼들이야 내가 보면 한겨레 왜 그러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 새끼들의 말로 86의 본진이지. 아, 그러니까 한겨레가 저 운동권 본진이다. 본진이지 이 새끼들은. 나는 그 얘기는 내가 차마 발로 못하겠다. 맞아, 한겨레는 그 운동권 본진 맞고.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말로 그냥 한겨레 욕 한마디만 더 할게. 한겨레가 진짜. 근데 나는 씨발 무명이니까 괜찮은데 형 괜찮겠어? 어? 그냥 네가 해. 내가 그냥. 그래. 아, 한겨레 괜찮아. 한겨레 괜찮은데 네가 욕한다면 내가 들어줄게. 들어는 줘. 한겨레는 이 새끼들은 진짜 거기 특히 많은 게 NL 새끼들이 제일 많아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또 NL로 가는 거야 민족주의자 86 이 가장 아주 그냥 그런 인식을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런 걸로 뭐야 프레임에 머릿속에 확고하게 왁구 짜 있는 맞아 대 좀 말려봐 좀 그런 애들이 저쪽 애들은 종북 만능론을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NL 만능론이야. 뭐 족같으면 NL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번에 내가 봤어. 뭐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었는데 이게 상한 거야. 아이 씨발 얘네 이 새끼들. 내가 봤어. 냉장고에 음식이 상한 것 때문이야. 다행.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이 조선일보 애들이 어느 반은 이 새끼들이 요즘 트렌드를 좀 쫓아가요. 근데 반은 아주 그냥 뭐 박근혜 빨당한 이 새끼들 장도 쓸개도 없는 새끼처럼 하고 나가잖아. 우리가 볼 때는 존나 추악하잖아. 추악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한결에도 이 새끼들 얼척없는 것 같고 그 야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뭐 뭐랄까 진짜 조선일보 못지않게 뭐야 왜곡에다가 뭐 침소봉대에다가 이렇게 하는 짓거리가 너무 많아. 많고 한결엔 진짜 좀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사 컨트롤이 잘 안 돼. 기사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너무 정파성이 강해. 정파성이.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김은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고 언론은 그냥 사실을 얘기해. 사실. 야 근데 사실이라는 게 가능하냐? 아 그래도 최소한 그런 인식은 적어도 갖고 그래. 해야지. 그쪽으로 가야지. 적어도 내가 불리한 거라도 적어야지. 오케이 그럼 다시 그게 기자 정신이지. 더민주에서 김종인에 대한 반발이 불러일으켜진 데는 한겨레가 역할이다. 그런 왜 김종인이 운동권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거기에다가 한겨레는 자기네가 배제당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감정 이입을 한 거지. 그것도 얘는. 일리가 있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례 그거 할 때는 김대중은 17번인가 15번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리고 나 15번에 났으니까 나 국회의원 시켜주려면 비례 우리 찍으라는 식으로 마지노선 그쪽으로 했단 말이야. 예전에 김종인이? 김대중이. 김대중이 했지. 그러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싫다. 그냥 나는 정치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비례하면 비례하겠다. 하고 당장 간판이다. 나 당당하게 1번은 항상 여자로 규정돼 있으니까. 그 룰이니까. 그렇지. 내 간판으로 내가 선거를 치른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는 하겠다 이거야. 내 이름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올려놓은 거야. 책임도 내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뭐 정치공학적으로 난 접근하지 않고. 그냥 그 간판을 하겠다. 호의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셀프 공천이 뭐니? 와, 이 새끼 난 그 딱 그 기사를 보고서 기사 제목 보고서 와, 난 이 새끼들 진짜 한결엔 욕 좀 먹어야 돼, 그거. 너무 이 새끼. 그러니까 이제 한결이가 그렇게 이론적 근거를 딱 건져 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 판류 애들 아싸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딱 주고 딱 먹고 아와 하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론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프레임이 그렇게 짜라야죠. 조선일보도 비슷하지. 조선일보가 야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딱 조갑제나 딱 한 줄 김대중에 딱 적어주면은 옛날 한참 잘 나갈 때는 조갑제 김대중 요즘 안 써. 다른 그런 식으로 와꾸가 딱 잡혀가 프레임이 잡혀갖고 보수가 이게 되잖아. 그 프레임대로 되잖아. 솔직히 셀프 공천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지. 오케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 진도를 좀 나가자.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 공천 파동이 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됐어? 다들 기억하잖아. 문재인이 해결했어. 김종인이 아 씨발 나 들어와서 안 해. 나 갈래 집에 김종인, 갈래. 김종인 할배 삐졌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양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할배요. 그리고 아니 그 저 지랄하는 진해 편 애들한테는 야 우리가 씨발 2번으로 모셔야 될 뿐인데 뭔 개소리 들여. 그러니까 조용해졌잖아. 정리가 돼버렸잖아. 그때 솔직히 난 좀 민망하더라. 뭐냐면은 막 난리가 났어. 김종인 그만두겠다 막 그러고 트위터에 딱 보고 있는데 몇 명 내가 차마 이름은 말을 못하겠다. 그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들 진짜 한 시간 간격으로 말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바뀐다 이거지. 딱 보니까 그 티가 나는 게 아 문재인한테 전화 받았구나. 그게 말이 딱 바뀌는 거야. 사람 탁현민 그런 친구 아니야. 아예 이거 물어보지 마. 아예. 근데 나 진짜 그 자기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쓴 말을 오후 1시에 바꾸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그 창피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느끼는 게 아니, 갑자기 그렇지. 아니야. 문재인의 갑자기 빙의를 하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되는 거야. 나온 게 아니라 문재인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딱 해석하려면 아 문제 우리 달님이 이런 생각으로 하셨겠구나. 그렇군. 그걸 우리는 알아줘야겠구나. 그러면 지금 소위 달래반이라든지 그 친노 그 달래반은 또 뭐냐? 그래, 친노 광신도들이 그게 다 왔다. 극렬 친노들이 극렬 친문들이 지금 문재인 저 김종인을 물어뜯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 이 공천 파동 있을 때 정리한 게 누구야? 문재인이지. 그 말은 즉 고스란히 가져가면 김종인을 데려온 게 누구야? 문재인이지. 근데 형들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그 김종인을 왜 데려왔냐 이 얘기했을 때 수술하라고 이 얘기했잖아. 수술한다는 얘기는 뭐야? 아프단 얘기야. 그렇지. 수술 멀쩡한 사람 왜 수술해? 스스로 아프다고 진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이라고. 타짜들은 멀쩡할 때도 해. 아, 그렇구나. 아, 힘이 확 빠지네. 힘내자. 힘내자. 이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우리는 아파, 우리는 아프다. 병으로 진단했다. 우리는 환자다라고 진단한 것도 문재인이고. 그러니 왜 그 외부에서 저 주치의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집도 시켜야 된다고 판단한 것도 문재인이라니까. 그치. 어? 그러면 지금 저기 그 38 운동권은 친노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러니까 걔들은 뭐 자기 문화가 안 맞아서 자기 신념이 안 맞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극렬 문파들이 김종인을 까는 걸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 총선 전에는 극렬 문파들이 김종인 까지는 않았잖아. 안 깠지.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오늘만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 문재인 달님이 우리는 아프고 수술이 필요하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선거 끝나더라도 체질 개선 대선이 남았잖아. 코앞인데. 대선 이기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계속 막아야 되잖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줄 알면은 더민주가 이렇게 깨졌겠냐? 정책력 봐봐. 아. 아니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아, 이렇게 갑자기 중장기적인 생각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아씨. 어쨌든 하다 보면은 저 같은 드립도 있고 그런 대로 잘 나가는 나오는 드립도 있고 뭐 시부리다 보면 그러겠지. 근데 아 씨발 갑자기 이렇게 칭찬도 확 들어오니까 뭐 할 얘기도 까먹네. 알았어. 그러면 자 김종인이 대선까지 맡아 줘야 된다고 문재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에 얘기해. 아 참 이번에 그러다 그러는데 이제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그 얘기를 하잖아. 그 김종인의 진로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 그렇지. 김종인의 역할. 지금 보면은 원래는 합의 추대론. 자막 바뀌었나요? 김종인의 그 합의 추대론까지 갔었잖아. 합의 추대론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 합의 추대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왜냐면은 그 아까처럼 우리가 얘기가 쭉 해왔던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 셀프공천 논란 때문에 그래. 우리가 2번으로 비례 2번으로 모셔야 될 뿐인데 우리가 제법 잘 못 모신 게 죄송스럽다. 문재인이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아까처럼 네가 비대위 끝나면 합의 추대해야지.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아까처럼 네가 얘기했던 그 병 얘기가 나왔는데 아, 수술해야 할 병. 수술 그 병 얘기 그 연장선인데 아까처럼 왜 우리 그 우리 달림을 쫓는 분들 달림을 쫓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달을 이렇게 내쫓아? 아니야. 그 달을 쫓는 아이들 뭐지? 달을 쫓는 아이들. 달 쫓아. 달조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종인은 총선용이지 대선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넌 버려. 얘는 이제 그거 끝이야. 아니 달님이 그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대선용이에요 이랬는데도 일단 이겼잖아 지금. 이 새끼 얘 존망이냐. 만만해 보여 지금 새누리당이. 대선 주자도 없어. 뭐 이거 긴장을 탈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러니까 딱 한 거야. 지금 대선용으로 생각하자마 이제 김종인 총선용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용도 폐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대선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일단 이번 총선에서 교두보를 확보했으니까 했고 이제 대선으로 가려면 이제 우리의 수술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체질 개선 계속 진행돼야 된다. 다를 차게 해야 된다. 그렇게 쭉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인 같은 경우는 대표 아니면 그럼 뭐 해? 갑자기 비례 의원으로 뭐해? 비례 2번. 그걸 뭐해? 해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정세균이라든지 뭐 그 안에 또 누가 대권 주자들. 다른 주자들. 대권이나 뭐 이런 거 주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자기가 존재감을 이제 더민주에서 이렇게 김종인 우산 아래에서 자기가 깨작깨작 되기에 존재감이 자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 정치에서는 어쨌든 그렇잖아. 솔직히 옛날 정의, 기사 한 줄 나와야지.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심상정이 그 당대표 나갈 때 노회찬 당대표 나왔잖아. 심상정은 현역 의원이잖아. 그 누구야? 노회찬 입장에서는 어때? 노회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그 의원직을 뺏겼잖아. 억울하게 입장을 뺏겼는데 이제 자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자기 존재감을 좀 부여해갖고 그래도 한 석이라도 더 이거 하려고 하면은 정의당 입장이나 이런 걸 가만 보면은 누구야? 지금 아무 직도 없었으니까 그전까지는 노회찬이 노회찬은 노유진에서 이게 썰백개가 덮었어. 그리고 저기 뭐야 동작에서 또 괜히 나와갖고 떨어졌잖아.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골 때리고 있을 때 다 좋은데 비유를 할 때 좀 짧게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데 비유가 엄청 미안 그러잖아. 그러면은 노회찬에게 몰아줘야 된다 하는 게 처음에 여론이었단 말이야. 근데 심상정은 자기 정치적 욕심 그것 때문에 양보를 못해. 내 입장이 있는데 심상정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김종인이 되는 거는 김종인 대표 초기로 나가야 된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대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정치적 입지를 막 이렇게 갖춰 나가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김종인이 계속 대표에서 김종인 우산 아래에서 존재감 존망으로 계속 삐리삐리하게 있긴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흔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럴 때 문재인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조카 이 미친 새끼들아 너희들 진짜 정권 교체 안 하고 싶어 이 개새끼야 하고서 빡 뭔가 임팩트 있게 빡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좀 나가면 뭐예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면서 아 씨발 친노애들이 다 친노라고 해서 다 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나도 골치 아파요 얘네들. 아 내 마음은 그러면 그 안 하자고 하면 좀 그러니까 경선에 나오세요. 그럼 내가 우리 쪽에 있는 애들을 힘껏 밀어줄게. 김종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와갖고 씨발 전대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나이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뭐 씨발 뭔지 영화 보겠다고 씨발 내 이당에 왔는데 내가 민주당에 뭐 끈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거 맨날 다 나온 얘기라서 김종인이 당권을 갖고 싶어하는 거야 갖기 싫어하는 거야? 당연히 갖고 아니 노골적으로 갖고 싶어하잖아. 아니 갖고 싶어한다는 게 그니까 그 수술을 맡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당권이 필요한 거잖아. 나는 김종인은 자기 나름의 사명감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그 김종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지. 김종인은 야당을 현재 야당을 한 30년 동안 86 운동 새끼들이 휘어잡았지. 그렇게 했던 그 야당 그 자체를 그냥 지금 21세기의 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의제를 중심으로 여기는 어떤 책임 정당 뭐 그런 식으로 체질 개선을 시키고 싶은 어떤 야망 이런 게 있어. 유승민한테도 그런 거야. 유승민도 얘기하는 게 더민주가 좀 잘해라 씨발 그래야 새누리도 변하지 이 병신 새끼들아. 니들이 잘해 좀. 맨날 거기서 씨발 뭐 팔뚝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이런 얘기야. 그런 보수의 입장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보수로서의 어떤 자기 입지가 놀라가려면 이 새끼들도 같이 진화를 해야 돼. 이 새끼들이 진화를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 새끼들도 이 진화를 안 해. 박근혜 같이. 똑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서로가 서로 간의 변인이야. 그러면 새누리당 애들이 만약 이렇게 잘 되면 이 새끼도 같이 하겠지. 근데 맨날 박근혜 같은 년하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 진화를 안 해. 그러니까 보수가 존나 후지면 지금부터 같이 후져. 우리 좋댔다. 네. 박근혜 년이라 그랬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씨발? 지금 라이브잖아. 아니야, 나는 저 전혀 그렇게 안 들렸어. 판사님, 그래? 제가 갑자기 판사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지. 그냥 그런 적 없다고 잡았대야지. 그런 적 없어. 아니, 근데 가면 이종걸 무사한 거 보면 또 이종걸이 무사한 거. 그리고 지금 다 끝나가는데 뭐 갑자기. 그럼 뭐 대충 얘기 정리된 거네. 그러니까 김종인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야당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 그렇지. 다음 세대 야당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논리에, 리버럴의 의견에 따르면 그 내부에서 김종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 민주당이 싫은 거네. 그렇지. 왜냐하면 다음 세대로 바뀌면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제 이걸 아 지들도 대가리로는 알아. 알지. 그냥 우리가 책임전당 이거 하는 걸 아는데. 기동안에 해왔던 어떤 관성 그리고 인이 맥혀 있는 거야. 이거는 인이 맥혀 있는 거야. 그냥 사고방식에 뭔가를 확 대가리가 그냥 휙 이렇게 휘저어져야 되는데 이게 저어지지가 않은 상태야. 이걸 열어서 휘저으면 뭐 밀크쉐이크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얘기할 건 다른 게 없네. 나도 개인 좀 뭐 내 생각에도 김종인이 원하는 변화가 민주당한테는 좋아. 뭐 물론 그게 내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야. 나는 좀 난 그래도 약간 그보다는 좀 더 왼쪽이라고.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야당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맞아. 그렇지. 김종인이 그래. 뭐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길이 안철수를 죽이는 길이야. 가만 보면 안철수 얘기는 좀 더 헷갈리니까 좀 이따 따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 안철수 이미지라는 게 그렇잖아. 안철수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안철수가 그걸 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런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오히려 더민주가 먼저 김종인 치고 나가버린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김종인과 안철수 차별이 뭐 있는데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야. 감으로 뭐 씨발 뭐 별로 뭐 그건 아니 운동권은 아닌 건 둘 다 맞잖아. 그리고 오히려 김종인 짬밥도 많고. 짬밥 맞잖아. 뭐가 다르지?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여태까지 다 정리된 거야. 김종인 나가는 방향이 민주당에 좋아. 이걸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 머리가 안 갈려서 그냥 관습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지지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겠지. 자 그러면 김종인이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이제 관건이지. 그게 관건이지. 그게 관건이지. 김종인이 만약에 당권을 못 잡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예 이제 추대로 하는 거는 좀 너무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적당한 지금에 와갖고 지금 이미 김종인을 날려버리면 얘네들은 이제 이미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좀 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총선 전하고 총선 후하고 얘기 바뀌는 거 싫다고. 총선 전에 문재인이 갔다 김종인 갔다 대표를 꽂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치. 그럼 지금도 입 다물라고. 맞잖아. 지금 반대할 것 같은 그때도 반대하던가. 왜 지금 이제 한시가 급박한 총선 앞에 김종인 갖다 내려꽂는데 그 민주적인 절차 왜 안 거치냐고 왜 반대 안 해? 이거에 대해 할 말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지난 얘기고 그건 뭐 다 넘어갔다고 치자. 김종인이 될까?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 그 대안이 없잖아. 관습에 의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꼼수면 꼼수인 거고 타협이면 타협인 건데 이제 얘네들도 지금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뭐 얼마 됐다고 해서 날려버리는 건 너무 빤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대 연기해갖고 올해는 이제 이렇게 쭉 뭉개기. 뭉개갖고. 그것도 민주당에 해오던 제일 나쁜 버릇 중에 하나야. 무슨 일 있으면 해결을 못하고 뭉개. 그치. 사실은 진짜 집권한다고 하는 모래 대가리 판으로 타조처럼만 보인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처음 딱 해갖고 화끈하게. 응? 이건 뭐야 디저트야? 그런가 뭐. 아니 나 줄려고 아까 침에 너 두 장 먹었지. 나 안 먹었잖아. 밥이구나. 근데 너 같이 먹어. 근데 너 먹어도 나는 뭐 그냥 관대하니까. 너 술 없냐? 술 떨어졌다 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역할은 요것이 언제까지 그 대표에게 가느냐, 대표 그거를 주느냐, 이게 이제 더민주의 향후 대권에서의 대권 그거의 가도의 시금석이지. 성패를 가르는 길이다. 그렇지. 야, 근데 그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김종인이도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손에 쥐어준 당권을 가지고만 꼭 수술을 해야 돼? 자기가 민주당 내 지지세력을 얻어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권을 잡고 수사하면 안 돼?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 맞지.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현실적으로는 제로지. 근데 이제 김종인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80다 돼가지고 아 지금 뭐 당권 이거 아무것도 없고 뭐 그 당내 세력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모셔온 거잖아. 외부인이 갑자기 그 당에서 뭐 그걸 한다? 이거는 현실성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냥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럼. 그런 인식을 얻었다면 김종인이 왔겠어? 하긴. 그러니까 나는 김종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런 점을 비판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아니 나는 딴 건 없고 문재인 광 지지자분들께 정말 그거 좀 그만 좀 해줘. 아니, 정말 묻고 싶어. 너무 답답해서 그래. 아니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냥.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지금 김종인 막 5만 가지 이유로 공격을 하잖아. 근데 니네 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저기 현오라는 분이 아까부터 계속 댓글이 반론이 있으셔. 아 그래? 현호. 좀 있다 잠깐만. 내 얘기 좀 하고. 문재인이 우리는 환자다라고 인정하고 그럼 수술을 해야 된다고도 결정했고 그 의사를 직접 선택한 사람이 김종인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김종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문재인이고 내가 김종인이라고 각각 생각해봐. 요번 총선까지 맡아주세요. 그럴까? 이러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 김종인도 한 달짜리 내가 총선까지 니네 살려놓게. 못 살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살리면 기분 좋지?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모든 스케줄은 대선에 맞춰져 있을 거 아니야. 정권교체로. 그건 상식이잖아. 그러면 문재인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고 김종인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고 그게 너무 보이는데 왜 니네 달림의 판단에 지랄이야 지랄이. 내가 그 얘기 해줄게. 반대쪽 논리도 있어야 돼. 잠깐만. 아유, 심장에 아이고 무리가 왔다. 자 뭐냐면은 문재인이 최초에 김종인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야. 당이 막 분열되는 위기에서 당을 살려내기 위해선 약간 좀 삐딱한 사람들이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강렬하게 요청을 해서 문재인이 궁여주책으로 데리고 왔어. 라는 가설. 그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뭘 했는데 나름대로 당이 분열되는 속도를 지연시켰어. 그 공로는 있어. 안철수 나간다면 당 추스렸잖아. 이제. 근데 총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김종인이라는 트레이드마크가 호남에 안 먹혀. 국보위 출신이야. 거기다가 호남 내려가지 마 뭐 막 이런 얘기 자꾸 했잖아.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분노했어. 그래서 선거는 김종인이 아니었으면 문재인이 진두지휘했으면 더 크게 이길 것을 갖다가 호남도 뺏기고 수도권에서만 겨우 이기는 선방한 수준에서 멈춘 거야. 미치겠네. 그게 달림들의 그리고 선거가 끝났어 이제. 자 그러면 김종인은 무엇을 바라는 거냐. 왜 안 가고 일 끝났으면 가야지 왜 안 가고 버티느냐. 대선판을 관리해서 자기가 미는 사람을 밀어서 문재인을 제끼고 민주당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중이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힘을 합쳐서 김종인을 쫓아내야지. 왜 자신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문재인을 그렇게 병신으로 보지? 그렇게 문재인 판단력이 그렇게 병신 같은가? 그러니까 문재인은 사력을 다해서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아, 그래? 악당들의 꼬임새 빠진 것뿐이지. 그래? 그렇대네. 그러니까, 아이고 몰랐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인간의 상상력은 우리가 예측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창의력을 훨씬 더 발휘해야 돼. 이거 보통 창의력까지 되는 일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인데 하여 전반적으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은 민주당 수라로 온 거 맞고 그 역할은 대선까지고 대선까지 가는 길에 험난하겠지만 그것은 민주당이라는 야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길이다. 그리고 이거는 최초부터 문재인과 같이 얘기하고 양해한 내용일 것이다. 이게 우리 의견이죠. 아까쯤에 여기 보면 정봉주 정청래 지지자들이 김종인 극렬 공격하지 문재인 지지자는 그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것도 항상 그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뭐 단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오리지널 골수 문재인 지지자도 봤는데 오히려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봉주 정청래 진심으로 안 믿을걸요? 100명 있으면 100명의 색깔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넘어가고 그냥 그 아웃라인에서는 김종인 자기 역할이 있다. 근데 그 역할이 한 정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역사적인 과업이고 쉬운 일 아니야. 가다가 엎어질 수도 막 있다. 변수가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이게 또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수술한다는 이런 게 뭐냐면은 내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인간적으로 다 얽혀져 있어. 그래, 다 얽혀져 있어.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아픈 거야.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번에 아 김종인이 형은 수술 이렇게 수술 얘기하면서 그냥 야, 사람 이거 안 해. 무슨 수 외과 의사 와 내과에서 흉부외과 의사 갖고 자 수술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 거야 대체? 자 들어갑니다. 후크입니다. 아니 근데 어이가 없어서 옛날 칼제비들이 항상 씨발 뭐 수술한다 하면서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 그래 좋아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우리 그래. 지금 벌써 10시야 10시 빨리. 아 씨발 오늘 내가 이거 시간 벌어주려고 일부러 도로 빨리 끝낸 거야. 아까 뭐 무슨 반론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까 어떤 분? 아 얘기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아이씨. 뭔 얘기 했는지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 김종인을 총선 전에 불러왔다고 해서 어. 지금 총선 끝난 뒤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대중들이야 뭐 총선 전에도 후든 뭐 상관없이 누구나 깔 수도 있지. 대중들 까는 거지. 까는 거야 뭐 할 수 있지. 우리도 까면 되는 거지.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소주 한잔 하고 같이 까세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그렇지. 얘기지. 우리 같은 얘기 뭐라고 씨부리든 그걸 뭐 막으면 나쁜 새끼들이지. 권리가 없지 우리는. 그러니까 저 권한이 없으니까. 아니, 당신들이 까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까는 거에 대한 맞다 틀리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오케이. 재미있는데 슬슬 졸리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얘기할 차례야? 국민의당?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이렇게 빨리 간단히 마무리하고 넘어가. 아니 근데 민주당은 다 끝난 거야? 그래. 민주당이 김종인 얘기만 끝나는 거지. 그래서 아, 그치, 국민의당이 그래. 선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아 선전한 이유. 당을 알리려고? 근데 이거... 저기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합시다. 자 지금 국민의당이 선전한 이유 이랬더니 이 형이 당을 알리려고 광고하려고 이래 이 멘트에 대해서 저 뒤에 가서 5분 동안 손 들고 서 있게 하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10표 나오면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진짜? 10표 너무 많아. 정나? 아 10표 해 10표. 15표? 아, 그러니까 10표 했는데 경쟁이야 경쟁. 그러니까 뒤에가 손 들고 서 있어야 한다야 이게. 그 찬성이 나 많이 나오면 내가 뒤에 손 들고 서 있는 거야. 반대가 먼저 10표 나오면 그럼 네가 손 들고 서 있게. 알았어. 오케이. 손 들고 서 이제 뒤에 가서 뭐 10분간 5분간. 아, 1분 해. 아, 1분만 합시다. 1분만. 1분 동안 손 들고 자, 서 있게. 물뚝형이 반성의 의미로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찬성 반대 요이 땅. 1대 1. 야 반대 누구야 저 씨 김현덕 이 그 반대 야 잠깐 반대 누구야 야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찬성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찬성 야 김현덕은 아. 계속 반대 이러네 한 사람 한 표 한 사람 한 표 찬성 10 찬성 10 야 이제 1분 동안 저기 스태프분들이 시간제 주시고요 1분 여기 땅에서 진짜 해야 돼 하여튼 당연히 시청자의 약속인데 저 한 사람이 막 두 표 세 표 그 카운트 제대로 한 거야 이거 자 국민의당이 선전한 이유 빨리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1분 동안 아니, 근데 나 가서 이거 먹고 올게 근데 왜 손 야 사람들이 진짜 1%가 물뚝채네 물뚝채널 사람들이 형 손 들고 서 있는 걸 좋아해 자 국민의당이 선전한 이유는 뭡니까 아, 왜 손 들고 있는 거냐 아 좀 집중을 해 아까 그랬잖아 선전한 이유 그랬더니 알리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 썩게 쳤잖아 아 썩게 아 맞아 아 반성의 의미 보내버렸지 야 나 썩게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나 지금 그냥 이런 상황에서 아, 나에게 그렇게 상기해서 고통을 알았어. 주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선전한 이유 국민의당이 선전한 이유는 보통 보면은 이제 호남이 비누 호남이 친노를 너무 까서 그리고 친노 프레임에 호남이 넘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호남 기득권 세력들의 그 친노에 대한 선동이 먹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그 생각하시죠. 그 주승용이라든지 그 저 김동철이라든지 삼선 2, 3선 그 저 뭐야 현역 호남 현역 의원들이 조직들이 이제 뻐꾸기를 해가지고 이간질 뭐 이래가지고 먹혀서 그래서 호남 홀대론 이런 거 막 펼쳐서 참수 선동이 넘어갔다. 호남 따지고 보면은 호남이 친노 노무현 때 호남의 어떤 그 삼부 요인이라든지 뭐 호남에게 대한 배려가 제일 많았는데 호남을 뭐야 친노가 소유했다는 것은 존나 오해고 이 새끼들 참주 선동 아니냐 그런 정서를 계속 호남이 1분 됐어? 야 1분 넘었지 이 정도면 가져왔다 이런 것이 지금 표준적인 그 일반적인 분석이지 아, 야권 그 극렬 지지자들 때 일반적인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겨레나? 그 표준적인 해석이 무슨 얘기 몰라? 국민의당이 왜 선전했느냐? 또 손 들고 있게 한다? 안 했잖아. 왜 선전했느냐 답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간지 호남 홀대론이 먹혔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였지? 아, 근데 내가 보기엔 국민당이 선전한 이유는 더민주가 개판을 쳐서 그런 거야. 그 개판 친 잠깐만. 어. 더민주의 개판이라는 건 좀 두루뭉실하고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는 더민주의 호남 공천이 개판이었다. 그건 작아. 아, 오히려? 어, 오히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운함이 누적돼 온 거야. 이번에 터진 거 아니야. 그만큼 그 그러니까 그 여론이 악화되는 징후는 뭐 김종인, 문재인 이 레벨이 아니고 벌써 한 1, 2년 전부터 징후가 계속 있었다고. 더민주는 수술할 생각도 안 하고 이 여론이 악화를 어떻게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웠어. 심지어 걔들은 총선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 그렇지. 아니 무슨 당이 선거 준비를 이렇게 안 하냐. 그래놓고 결정적으로 동의를 준 게 뭐 무슨 뭐 개혁 공천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서 호남에서 여러 차례 그 기초 저 현역 의원들 있잖아. 걔들 공천 안 줄 것 같은 분위기를 막 풍겨버렸다고. 그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공천 못 받게 생겼으니까 나가버린 거야. 그럼 안철수도 그거 믿고 어,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분당이 그것 때문에 된 거야. 그치. 안철수가 아무리 그 인기가 있고래도 야 우리 나가서 분당합시다 했을 때 따라서 하면 누가 있어. 자, 자기 이유가 있으면 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누적을 시켰고 호남 유권자를 실망시켜왔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고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야. 그 고칠 기미가 없다는 게 바로 공천. 그렇지. 이제 꼭 까놓고 얘기하자면 어, 환타 들어왔다. 지금 뭐 하러 왔어? 아, 술 먹자. 홍콩에서 술 사왔을 거야. 아, 근데 저 얼마 전에 들어왔다고. 아무튼 근데. 근데 까놓고 얘기하자면 옛날 솔직히 호남 홀대론이라든지 하는데 호남 홀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데가는 홀대. 홀대. 홀대가 아니라 홀대. 홀대론. 홀대. 홀대. 홀대. 호남 홀대론은 김대중 때 사실 그 호남이 가장 적게 예산도 배분했지. 역차별. 호남이 제일 호남의 그것이 제일 많이 그 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노태우 때예요. 노태우 때가 아 홀대. 노태우 때가 가장 그게 많았어. 많이 받았대. 저기 전남 전북 쪽이 호남 쪽이 그 예산이나 GDP, 이런 거. 지방 GDP 증가율이 제일 높았어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다 여기 다 들어있어. 통계 자료 나 줬는데. 근데 아까 봤더니 그 통계 자료 출처가 무슨 블로그더라고. 그분이 통계 전문가 교수야. 교수야. 어 죄송합니다. 그 블로그 주인님. 그 사람은 이제 함부로 그러면 안 돼. 나는 그 그냥 뭐 아무나 도포자 이런 사람하고 하고 하지는 않아. 근데 왜 마사오고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 그 자료를 나 맞다 치고 꼭 잘못 있었는데 아니 우리는 팩트를 중시하잖아. 아니 그 둘이서 이렇게 저 이렇게 아니, 멀리 들고 스마트폰 넘기는 거 보니까 완전 복덕방 아저씨들 같아. 아 그래 그래. 아씨 나 긴장 갑자기 탔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남 포항 예를 들어서 경북 쪽 호남 홀대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지. 아니, 그러니까 호남 홀대는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는 호남이 홀대 받아. 그리고 경북이 홀대 받는 거는 이명박 때 노태우 때야. 그러니까 자기 지역 출신 그 자기 지역 그쪽은 오히려 더 적어. 제일 적었던 게 경북이야. 이명박 때. 이명박 때 포항 영일만 이래갖고 난리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은 그 지역의 뭐 GDP 증가율 이런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GDP 증가율로 보면은 경북이 이명박 때 제일 적었어요. 5%밖에 안 됐어. 내가 아는 건 뭐 최근 한 15년 동안 GDP 증가율 제일 좋은 데가 충청도야. 어, 그렇지. 압도적으로 좋아. 그러니까 충청도는 어디 딱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딱 스윙보트라니까. 솔직히 씨발 간철수 하지만 충청도만큼 간철수가 없어요. 야, 너 지금 충청도 도민 유권자를 몽땅 적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름 전략적으로 괜찮아. 그런 선택도 어? 칭찬이야, 그러니까, 칭찬이야. 박지원이 그렇게 지금 요즘에 그런 식으로 썸 타려고 하잖아. 호남? 아니 씨발 우리 하면 여권 야권이고 뭐 상관있어? 호남에 도움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 슬슬 털고 다니잖아 지금. 아니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저 박지원이 그랬더만 아니 여당 국회의장 우리 반대 안 해. 어? 아니 뭐 그러면서 툭툭 던지는 게 그 좋아. 그럼 나 근데 난 그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준비해왔는데 호남 홀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 논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실제로 호남은 굉장히 발전 상태가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뭐 GDP가 그 비율 늘어나는 비율도 원래 기본이 너무 작으면은 조금만 더 해주면 100% 늘어난 거 아니야. 그건 체감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호남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이 총선 앞두고 호남의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호남 홀대론이 있어서 호남인들이 더민주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더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호남이 민주정권을 이끌고 정권을 바꾸고 막 뭐 여러 가지를 추진한 게 우리가 지역에선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지금 얘기 안 듣고 채팅방 보면서 나 칭찬하고 찾고 있지. 아니야. 딱 그렇구만 뭐. 근데 그건 진짜 가슴 아프더라. 호남의 유권자들은 자존심을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누적이 됐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보면은 김대중 정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그 누구야 그 천신정 걔네들이 막 정풍운동 옛날에 막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 정풍운동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저기 누구야 그 저 동교동계 권노감 뭐 하나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얘들 호남의 그 민주화 그 1세대들 그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구 세력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확 져갖고 정풍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막 그래 젊은 놈들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쪽으로 넘어가잖아. 노무현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그 호남의 그걸 두고 있는 그 동교동 쪽이나 이쪽을 너무 뭐라고 하냐면은 수구 꼴통으로 이제 호남식 수구 꼴통으로 너무 프레임화 시켜서 너무 밀고 나간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 호남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쪽 동교동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새끼는 하는 짓거리가 그 또 논리나 이런 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운동권 너무스러워. 너무 운동권스러워. 그러니까 막 개혁 막 하고 막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청산 하듯이 막 씨발 동교동계 청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빠. 그리고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 그거 하면서 이제 탄핵 그거 하면서 민주당한테 작살이 났잖아. 그래갖고 뭐 빤스까지 다 벗어갖고 다 밀어줬어. 노무현 할 때도 밀어줬고 열린우리당도 빤스 벗고 다 밀어줬어. 그때 90% 너 됐잖아. 표현 좀. 그런데 그 지난 대선에 심지어 문재인도 호남은 그냥 90% 밀었다고 했잖아. 했는데 그리고 그냥 걔네들이 어떤 프레임 뭐 개혁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정의 뭐 정의구현 뭐 이런 거 저게 뭔 개소리야. 하지만은 그래도 해줬어. 했는데 이 새끼들이 모든 선거마다 판판이 깨져. 이 개새끼가 우리가 존나 밀어줘도 빠스 먹고 다 밀어줬는데 이 새끼들 맨날 깨져. 그래서 호남이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이 씨발도 우리가 빨갱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개새끼도 밀어줬는데 이 새끼들 왜 맨날 깨지냐고. 깨지면서 하는 소리가 호남으로는 안 된다. 동진정책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새끼들 호남 쪽에서 개빡치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야. 그잖아. 아니 못 이기는 거. 자 이게 제일 커. 그러면 왜 못 이겨? 이 새끼들이 아까 김종인으로 다시 또 리와인드.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 효과음. 그 새끼들이 결국에는 뭐 그런 명분론 뭐 이런 거 뭐 사회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냥 명분에 치우치고. 실질적인 얘기는 못하고. 그렇지. 그런 거 그런 대안은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러니까 김종인이 와서 수술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근데 지금에 와갖고 갑자기 아까 좀 얘기했잖아. 김종인 될 것 같고 국보위보다 뭐다 이런 거 발언해갖고 오히려 김종인이 떨어졌다. 이거는 완전 상황 진단을 완전 거꾸로 한 거지. 거꾸로 한 거지. 오케이. 완전 뒤집어서 한 거지. 그럼 저거지. 호남의 판단이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그러니까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이겼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러기 때문에 더민주가 전체 비례 거기에서 전국적 지지율이 2위가 된 뭐야 더민주가 3위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남은 더민주한테 잔뜩 화가 난 거지 지금. 호남만이 아니고 전국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더민주의 그동안에 그거 싸워왔던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김종인 그게 틀렸다고 그걸, 입증된 거야. 그렇지. 그 노선이 그 노선을 생각해야 돼. 왜 국민의당 그게. 그리고 이걸 봐야 돼. 총선 전에 전국 단위에서 현역 교체 열망이 가장 높은 곳이 호남이었어요. 맞아. 그런데 결과를 뚜껑을 열었더니 현역이 다 살았어. 김동철이니 아까 얘기했던 주승용이니 이런 호남. 왜?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지네가 공천 못 받고 물갈이 될 거 뻔하니까 나갔어. 그러면 현역 교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당연히 쳐내야 되는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더민주에서 그만큼 공천을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쳇바퀴가 도는 게 이게 악순환인 게 더민주는 그럼 김종인은 병신이라서 호남에다 공천을 그 모양으로 했겠냐고.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없는 현역이 다 끌고 가버렸는데 뭘 사람이. 근데 그거는 저 이게 제일 중요해. 그 현역에 대한 교체 열망, 더민주에 대한 실망, 더민주에 대한 실망이 세 배쯤 컸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윤여준 아저씨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 그 아저씨는 그 정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왈짱왈짱하면서 간만 보고 그래? 하려면 김종인처럼 뛰어들어가서 하라고 그래. 이번에 남경필 쪽으로 갔다며. 아유 그 사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 공자야. 공자 같은 경우는 어때? 노나라로 갔다가 자자선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상가 집게. 아니 너 나쁘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 근데 난 공자를 욕하는 건데. 아 씨발 까먹었네. 아씨 뭘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아, 야,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그러니까 좀 정신 좀 하자. 그러니까 일단 호남의 민심은 더민주한테 크게 실망한 건 사실이다. 거기 심판 당했다. 그 덕분에 사실 국민당은 어부지리 얻은 측면이 있지. 있지. 그게 국민당 성공의 큰 축 중에 하나야. 근데 반대로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는 없었겠냐는 거야. 안철수. 그게 나올 척이 없어.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있다는 게 얼척이 없잖아. 네가 안철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라 노무현이 노풍으로 촥 올라갔다가 꺾어지면서 정몽준이 월드컵 타고 촥 올라갔잖아. 정몽준을 대선 후보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무현이 야 단일화 하자. 그리고 막 던지고 네가 원하는 조건 해줄게 이러면서까지 노무현이 던진 이유가 정몽준이 무시 못하게 지지율이 있었단 말이야. 난 얼척이 없지만 정몽준이 실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니까. 그래. 그 정몽준 따위가 얼마나 무슨 실체가 있지. 그러니까 야, 현대중공업 주인인데 아이고 지가 읽었나 물려받은 거. 안철수도 전혀 난 얼척이 없지만 근데 이 개돼지인 대중이 허상을 쫓고 메시아적 이런 미개한 거에 빠져가지고 안철수에게 희망을 갖고 지지하는 그 씨발 무릎팍도사 예능 하나 보고 지지하는 그런 또라이들이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야 이제 그렇게 악담을 하고 가냐? 너는 넌 유권자를 모욕하고 살아남을 것 같으냐? 됐어. 너는 이 새끼는 진짜 안철수가 너무 싫다 보니까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아직 욕을 하고 그러는 거야. 넌 존나 맞아야 돼 이 새끼야. 어떻게 유권자들 보고 개돼지라고? 아니 그거는 저거 패러디한 거잖아. 저 내부자들 거기서 백윤식이가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며칠 지지면 말 겁니다. 걔 그러다 손 잘렸잖아. 알았어. 갑자기. 너 손 잘릴래? 응.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 맞아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실체가 있어. 그거 하고 호남의 민주당에 대한 반감하고 겹쳐가지고. 국민당은 살아남았다. 이게 가장 명확하잖아. 나는 그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처음에 그 민중의 무의식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윤여준이 인용한 말이에요. 그 원래 정혜진이 한 말이지. 민중의 무의식이 옳다고? 그렇지. 마사오의 무의식은 어떤데? 이 새끼도 민중이니까 옳다고 할 수 있겠지. 마사오의 무의식에는 좀 다른 색다른 게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공천이 잘못됐다, 공천이 좆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일각에는 일단 뭔가 모르겠지만은 그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유를 갖다 붙이니까 좀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려면은 좀 뭐 좀 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 이렇게 떠들면은 누군가 지지자 떠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공천이 족같아? 공천이 족같으니까 난 이 새끼가 족같아 했는데 공천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냥 심리가 그래. 무덤한 게 있어. 그렇지. 심리. 왜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니 씨발 3선이고 4선이고 올해 하면 어때? 씨발 샌더슨 8선인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에서 1패를 샌더슨한테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샌더슨 진짜 8선이나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이렇게 막 물갈이 이런 것은 그냥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있으니까 정치에 대한 불만 있으니까 그거 갖다 붙이는 거지. 정치 혐오에 근간한 거지. 오래 할수록 좋아. 어떻게 이게 보면 저 다선 지역 다선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정치도 나름 전문직인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스웨덴 같은 경우 그 뭐야 거기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비그포라스라든지 오. 뭐 거기에 있는 한손 총리라든지 이런 오. 사람들 보면 복지국가가 한 20년 정도를 집권을 했어. 어디 스웨덴? 어. 올로프 팔메? 어. 비그포라스 같은 경우는 재무 나를 오 안 해줘. 아니, 난 저거 하려고. 스웨덴 총리가 한 손으로 했으면 두 손으로 하면 어때요? 비그포라 나 손 들고 서 있어. 비그포라스라고 하는 그 재무장관은 그치. 그 양반 그거 아니야? 국민의 손 국민의 집 아 그거는 한 손. 아 한 손. 그 사람은 18년 동안 재무장관 장관을 18년 했어. 1년 18? 장관을 썩게를 쳐. 그러니까 난 오래 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런 거 갖고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프레임 짓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전에 민중의 무의식 뭐 한 거 옳다고 얘기했잖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리와인 들어서 넌 무능한 거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 호남의 불만만이 아니야. 사실. 전국의 불만. 그렇지. 그것이 이제 호남이 계속 밀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씨발 빤스 먹고 밀어줬는데 이 새끼들 이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의 그거는 보편 특수성이 아니고. 보편성이야. 아 호남의 이번 그 더민주에 대한 그 더민주 비토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네. 그렇지. 난 믿어지지가. 잠깐만.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 뭐 네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다는 게. 그건 나도 그래. 그지. 근데 잠깐만 형 기억나? 우리가 저 지난주에 술 먹고. 이 형이 술자리에서 되게 멋있는 말 했는데 우리가 다 적어놓고 막 그랬지. 아니 형이 야 그거 진짜 멋있다 그런 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그러냐 그랬는데 이 형이 아 그래? 그럼 써먹어야지 하고 핸드폰에다 메모했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내가 옆에서 이 형 기억 못해 그랬잖아. 지금 10분 남았는데 기억 못하고 원래 뭐 써먹었어. 나 지금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지. 그래. 바보야 인공위성. 자 아,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내야 돼. 아 그러네. 아 씨발 담배도 존나 피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아 여기서 끝내니까. 진짜 안돼 여기는 안 돼. 아니 그래도 장비들을 해가 간다. 아 그래. 물고만 있자. 기분 내야지 리얼리티하게. 그래 물고만. 아, 물고만 있자. 붙이지 마. 불만 붙이고 안 빨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근데 안철수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당이고 가능성 뭐야? 저 안철수나 국민의당이나 가능성 얘기 있잖아 미래 얘기. 이건 다음으로 미루자. 아니 난 한 개 얘기하고 싶어서 새누리 갈 거야 얘기하고 싶어서. 아 너 그거 사심 섞인 분석이야. 그리고 좋아 국민의당까지 했다. 나머지 당도 얘기해줘야지. 정의당은 뭐야? 정의당은 내가 뭐 정의당 참 뭐 짧게 하자. 정의당 뭐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거의 짧아줘. 짧아줘. 정의당은 아까 전에 그 필독도 그래. 얘기했는데 정의당 이번에 국민의당 아, 필독 왔냐? 국민의당 보면서 그걸 느껴야 돼. 뭐냐? 뭘? 정의당은 개였어. 뭐였다고? 개. 더민주의 개. 왜? 야, 그 정의당 출신 둘이 그런 얘기하면. 아 그게 아니고 이 개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은 야권. 개모임 할 때 개인가요, 여의? 정의당은 왜 개? 옆으로 걷는 개. 더민주당 주변에서 짓기만 하고 그 벗어나질 않아. 국민의당은 더민주에서 벗어나 더민주 새누리당에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중요권에서 벗어버렸는데. 그렇지. 더민주 옆에서 정의당은 뱅글뱅글 돌고. 그렇지. 위성이야 위성. 그냥 더민주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세게 하고 싶은 얘기 더 세게 막가게 하는 애들. 오케이. 그런 이미지야.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왜 3당이 항상 그런 거고 민주노동당이 왜 그랬었냐. 그 민주노동당부터 했었는 거 그때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너 지금 말 심하게 꼬인다. 많이 꼬여. 빨리 끝내는 거야. 그랬어. 민주노동당 때도 한나라당도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야. 낭이라 그랬어. 한나라당이랑도 연대할 수 있고 열린우리당도 연대할 수 있다. 우리는 맞아. 누군 연대에 그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PD 출신들. 그렇지. NL 출신들 개거품 물건 뭐 이런 개색 그런 나쁜 수구 보수 개거 여기서부터 얘기는 끝나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뭐냐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야 정의당은 즉 야권 위성의 하나야 그러니까 야권 위성 중에 하나니까 델놈 찍지 그걸 종속 변수라고 그렇지 바로 정의당은 그래서 안 돼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결국에는 뭐야 위성은 드디어 위성 써먹는다 위성이 돌다 보면 어떻게 결국에는 좀 다르게 쓰는데 위성이 뱅글뱅글 그 지구에서 돌다 보면 어떻게 이제 떨어지지 지구로 결국엔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계속 위성으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이렇게 한 거야. 독자적인 철학, 독자적인 그거, 비전. 그리고 진영론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뭐 이거 없어. 바로 그거야. 오케이. 그게 NL 애들이 바로 NL 애들 민족주의 이것이 바로 더민주하고 진보정당들을 운영시킨 결과야. 정의당하고 공유하는 그 큰 집안이란 말이야. 거기에 노회찬, 심상정은 거기에 이미 함몰돼 있어. 함몰돼 있고 못 빠져나오고 그렇지. 있다. 그렇지. 빠져나오고 싶어 할걸? 아니야. 그래도 현실적 마음은 아프지만 굉장히 훌륭한 비유였다고 생각하고. 그럼 또 있잖아. 저 노동당하고 녹색당. 아 그거는 그냥 뭐 그냥 1% 비만 안 얘기 안 해? 그럼 1% 이상 가는 당. 기독자유당. 이 상 준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본데 해 그냥 묻지 말고 나 그냥 아까 짧아 하나 한 것뿐이야. 기독자유당이 원내 진출을 못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다음 총선에 할 것 같던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 정당이 어쩌고저쩌고 해봐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종교 자체가 너무 존나 세속적이야. 세속적이기 때문에 뭔가 안 돼. 종교 집단 자체가 종교가 아니다. 세속 집단이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아. 자 그럼 뭐 오늘 할 얘기 다 덮은 거 그 뭐 너무 지금 한 시간 오버했어. 한 시간 한 시간이나 오버했어? 우리 원래 9시 반까지 딱 스마트하게 딱 끝내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것 다 떨어졌잖아. 먹을 것도 뭐 좀 더 했으면 돈 더 나오나? 아니야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 문제는 좀 더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인데 내가 보기엔 스마트하게 짧게 짧게 가는 게 좋고 얘기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된 게 비유를 들거나 표현을 할 때 얘기가 말이 길어. 길어. 더 압축해야 돼. 아 그나저나 참 그 다음 주는 우리 형 저기 뭐야 그 코 수술을 한다며 코. 아, 그 개인적인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줘. 개인적인 아니야, 얘기 하지 마서 500명 있는 채팅방에다가 다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래. 와 씨. 아 이런 거구나. 카메라가 훨씬 무서운 거야. 이게 조회수가 몇 개 나오는데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방송 날이 어린이 날인데 저 이쪽 그 제다이 스태프들이 그랬어요. 어린이날에 차마 이 아저씨들의 얼굴을 방영할 수는 없다. 그건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짓이다.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난 진지하지 않았나? 뭐야 그건? 띠르르르르 이거지. 자기가 혼자 좋아서 하는 일 그건 사실 일이 아니잖아. 자기 혼자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팀으로 일하는 거 있잖아. 이건 노동이야. 그치? 어떤 대가가 나오더라도 노동은 제한된 시간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법정 공휴일에는 하면 안 돼. 그러면 수요일은 어떨까? 아, 땡겨서 하자고? 야, 왜 그래? 감이 떨어지잖아. 왜 그래? 2주나 쉬면은. 아니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하긴 이제 뭐. 우리가 술 먹고 맨날 터는 게 이런 얘기인데 무슨. 야, 저 수요일날 나 병원 가서 결과 검사. 아. 검사 결과 봐야 돼. 코 무슨 구멍이라고 그랬지? 맞아. 뭐 기껏 해봐야 안 뱉게 더 되겠어. 뭐 걸리면 뭐 코 좀 드러내면 되지 뭐. 바보야. 지금 그러면 이 형이 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방송이 이제 우리 갑자기 투톱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 투톱이야. 네? 어? 왜? 네? 알았어. 너 난 안 될 것 같은데. 채널 이름 그냥 우리가 우리 고려 해보자. 우리 그냥 직장을 잃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제. 너 그거는 진짜. 둘이서 하면 마사오와 리버럴의 텔레비전 마리텔이네. 아! 아 이번에 썼게 진짜 한 10년 만에 이거 제대로 된 거다 이거. 이런 걸 잠깐만 이렇게 해줘야 돼. 아, 그래. 자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5월 5일 어린이날은 휴방입니다. 뭐 그 사이에 뭐 다른 짤막짤막한 건데 제가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희 휴일 날에까지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음 주에 한 주 시작하자마자 3회를 누시네. 그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오늘은 조금 나아졌죠. 조금. 그 다음 주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에 저기 뭐야 하다 보니까 요 테마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또 그 끝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씨발 술 마시면서 그게 되냐?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먹어. 아, 오늘 그래도 좀 됐어. 그래도 좀 됐어? 약간 그 시간 조절이 실패한 거 정리는 됐어. 정리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얘기는 흘러왔다고. 오케이. 그 다 모든 게 다 리버럴의 공이라고 생각해. 아니 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뭘. 아 이 형은 조금만 이렇게 툭 해주면 너무 효과 만빵이야. 어우 리액션이 좋아. 리액션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DSN 시사라이브 2부 시정잡담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채팅방에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그만 가겠습니다. 아 저기 카메라 좀 쳐다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야, 아 우리가 얘기하는데 카메라 쳐다보면 이상하지.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 야, 되는데 예, 예. 에이, 우리나라 정치판의 선거감독이 아직도 김종인 유전 아 딴 사람도 있어요. 저 둘이 좀 유명한 것뿐이지. 오 리버럴님의 방송 분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두 시간 떠들었습니다. 자, 네. 다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담배 필요하죠. 어우.